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Get up! You're too funny. I know you're living in my mind. Theodore, I saw in your emails that you'd gone through a breakup recently. You're kind of nosy. 공대생들의 인문학 독서 토론. 공인 독토. 가장 인간적인 인간. 제5화 지금 시작합니다. So what was it like being married? There's something that feels so good about sharing your life with somebody. How do you share your life with somebody? Tell the truth. 자기소개 먼저 하시죠. 저 자기소개 좀 바꿨어요. 뭐, 자기소개를 바꾸면 어떡해요? 네? 아니, 이름 바꾼 건 아니고 아... 이제 심플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이게 또 너무 오그라들... 무덤을 파는 거죠? 자꾸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자반성의 시간. 네, 안녕하십니까. 아날로그 감성, 디지털 조 이진법입니다. 다시 얘기해봐요. 떳떳하게.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일단 이번 주는 이걸로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인문학 공부도 하고 싶어서 내적 갈등이 심한 김장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 오늘 저의 날이네요. 항상 기계와 대화를 하는 그러네요. 네. 언젠가는 인간을 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저질 소프트웨어 개발자 개미입니다. 진짜 저질이신 것처럼 들렸는데 방금? 로우 레벨. 로우 레벨. 근데 방금 약간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질이래. 그 반응 좋더라고요. 제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 저질이요? 네, 저질 소프트웨어. 아, 어울린다. 네, 아니 그 아, 진짜 저질이 아니라 저질이다. 어, 평소에 말장난이 참. 아. 재밌구나 그러던데. 프로그래머가 공감하는 게. 네, 그렇죠. 아. 오늘은 아니야. 또 세, 화, 뭐야? 사과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 네, 맞다. 사과 방송. 전문 방송이죠, 저희. 아, 또 사과해야 돼. 해명 전문 방송. 해명. 자신감 없는 방송. 네. 지난번에 제가 아날로그랑 디지털 얘기했다가 피드백을 많이 받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맞아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날로그랑 디지털. 준비해 오셨어요? 준비까지는 아닌데 좀 더 한 1분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날로그는 컨티뉴어스하고 디지털은 디스크리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그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화다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대생이 아니신 분들은. 그래서 공대생도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저는 아, 전기전자를 네, 전기전자가 아닌 전공 안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아, 또 이러면 안 돼. 저희 전공 분야에서도 아무튼 그냥 다음번에 다음에 또 설명하고 있어. 또 사과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머리를 만드는 이 아날로그라는 거는 컨티뉴어스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날로그로 존재를 해요. 디지털은 말하자면은 인위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보면은 언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땅에서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언덕을 가파른 이제 비탈길로 올라가 0에서 10m까지. 그러면은 나는 이론적으로는 0에서 10m 사이에 뭐 4.24m 이런 데서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땅 기준으로 해발고도 기준으로 뭐 7.1111m 이런 데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점과 점 사이는 또 무수한 많은 점, 아 선에는 무수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컨티뉴어스한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가 계단으로 만들어요. 언덕을. 자, 1m씩 잘라가지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1m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난 아무리 해도 뭐 2. 몇 미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디스크리트한 디지털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좀 더 나 괜히 한 것 같아? 아니, 동의하셔요? 설명 되게 잘하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아날로그적인 신호가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는 다 아날로그 시그널이에요. 가장 단순화된 소리가 우리 삐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게 하나의 이제 진폭을 갖고 하나의 주파수를 갖는 단일한 주파수를 갖는 소리인데 걔를 우리가 이제 사인파, 사인웨이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사인파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아까 언덕이랑 똑같아요. 사인파가 언덕처럼 생겼잖아요. 그거를 뭐 1m씩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면 그게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아, 스퀘어. 스퀘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실수는 아날로그고 자연수는 디지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수는 그거는 수 표현 체계라서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하고는 좀 달라요. 네. 다른 체계, 다른 시스템. 범위의 차이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주제와 이 얘기를 꺼낸 것도 오늘 주제가 우리 인공지능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 해명하기 적절한 기회다 네. 라고 생각해서 마침 얘기를 좀 꺼냈어요. 한 개만 더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것도 우리가 페인트가 페인팅이라 그러죠. 화가가 실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거 다 아날로그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물감 입자들이 다 연속되게 존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스캔을 뜬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파일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픽셀, 픽셀로 나누게 되죠.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뭐 1920 곱하기 1080 이게 가로 세로의 픽셀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을 그만큼의 픽셀로 나눠가지고 디스크리트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픽셀은 그 픽셀 안에 픽셀에 있는 색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 빨간색 쪽 뭐 몇 퍼센트, 노란색 몇 퍼센트, RGB니까 파란색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디지털 세상에서는 진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더 세밀하게 네. 많은 정보를 갖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 눈에는 그게 아날로그처럼 그렇죠. 실세계처럼 보이는 거죠. 고화질 이러는 게 해상도 얘기하는 네. 게 뭐 디지털 세상의 얘기지만 아날로그를 HD. 닮아가고 싶어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아날로그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해명은 장군님은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장군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됐는데 네. 슬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다 편집해야 되나? 아니요. 아, 아날로그 카메라가 있어요, 저는 사실. 네. 필름. 네,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필름 카메라를 찍으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디지털 네. 카메라를 찍잖아요. 장점이 많죠. 장점이 많은데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냥 아날로그로 찍으면 찍어도 되는데 네. 아니죠. 아날로그로 찍으면은 한 장, 두 장은 괜찮은데 우리 필름 다 보관할 수 없잖아요. 사진 다 뽑아서 디지털이 갖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디지털로 처리를 하면서 아날로그와 가장 비슷하게가 핵심인 거예요. 네. 전 세계 인류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죠가 있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0년 전의 사진을 막 되돌려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요즘 하거든요. 오히려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가 찍어준 필름 카메라 인화한 사진에 있는 앨범을 보는 게 더 자주가 아니고 추억에 잠기는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나이가 들어 때는 저도 그렇거든요. 정답이네요. 슬프다. 아니 슬프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생각은 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진범님이 아날로그 감성 어쩌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뭐 이렇게 높이려고 한 시도를 하셨군요. 자기소개에서 네,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얘기를 꼭 집어넣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멋있는 척 하려고 하시는군요. 이건 뗄 수 없는 저의 아이덴티티. 멋있는 척? 네, 허세. 나중에 보이는 방송으로 한번 가면 쓰고 나가겠어.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책 얘기를 시작을. 오늘 책은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과 철학. 철학이 빠질 수 없죠, 인공지능에. 네. 네. 공대생이라서 얘기라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메인 주제는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은 기술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절은 철학. 철학이죠. 네. 근데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네. 책은 뭐 어떠셨어요? 다 읽어보셨을 텐데. 별로였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장군님은 계속 화가 났어요. 저는 되게 특이한 책이었고, 네, 재밌게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처음에 네. 볼 때 그래서 몇 번 조금 더 봤었어요. 일단 오늘 토론 순서는 제가 먼저 책 소개랑 이 인공지능 인지과학의 발달 배경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먼저. 네. 그리고 이제 책 소개를 다시 한 다음에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토론 주제. 토론 주제 저희가 일주일 전에 카페에다가 발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미리 그 발제를 보셨다면 한번 책을 읽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카페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홍보 깨알 같은. 네. 아, 발제는 뭐 네 차차 하기로 하고 먼저 그러면은 인지과학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인지과학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인지과학 이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인지과학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거죠. 네, 그런 분야인데,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 뇌과학이랑 같은 거예요? 뇌과학이 인지과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은 뇌과학과 철학과 뇌과학, 뭐 컴퓨터공학 이런 게 복합된 학문이 인지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지과학은 여러 학문이 통합된 거거든요. 가장 큰 게 이제 철학과 컴퓨터공학, 그리고 생물학도 들어가서 당연히 사람의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인지과학 분야 중에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시냅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뭐 전기적 신호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인지과학이란 게 복합된 학문이다 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철학과 컴퓨터공학 두 가지가 메인이다. 자, 그럼 저는 몰랐어요. 컴퓨터공학이 그렇게 인지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줄. 네, 사실 메인이죠. 인지과학 중에서도. 그쪽을 전공할 걸 그랬네. 저질 개발이나 하고 있고. 네. 아무튼 자, 이 인지과학의 탄생 배경을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탄생하게 된 배경이. 철학적 배경이 있고 공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철학적 배경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 데카르트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17세기에 심신의 문제. 데카르트가 우리가 이원론을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네.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심신,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 두 개가 따로 있다. 네. 네.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몸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마음도 내가 있다는 걸 알고. 근데 이원론에서는 몸과 마음은 이제 별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따로 논다.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17세기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니까 뭐 몇백 년 동안 반론이 많이 쌓였겠죠. 요거는 또 카페에 자세하게 못다한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19세기에 와서 이 이원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론론이 대두가 되기 시작해요. 이론론은 몸과 마음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몸 아니면 마음 둘 중에 하나만 있다. 어? 네. 이분법적 사고네. 그렇죠. 유심론, 유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심론이라는 게 마음만 있는 거고 유물론이라는 거는 몸만 있다, 물체만 있다. 네, 원래는 유심론이 먼저 이제 발전이 됐다가 20세기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물론이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유물론에서부터 인지과학이 탄생을 해요. 네. 네. 왜냐면 물체만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없고. 물체가 있으면은 마음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물체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마음이란 게 생겨났거나 아니면은 물체 때문에 마음이란 게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라는 게 유물론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 보면은 내가 몸을 똑같이 만들면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면은 얘도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과학이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유물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철학적 탐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유물론에도 되게 많아요, 분파가. 근데 이거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기능주의. 이 기능주의, 행동주의, 뭐 기능주의 이렇게 여기가 있는데 행동주의는 그냥 마음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기능주의는 입출력, 물리적인 입출력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장군님 팔을 때려. 입력이 됐죠. 이미 화가 난다. 네. 그러면은 장군님이 이진법이 이진법님이 없어지죠. 그게 출력이죠. 네, 그게 출력이죠. 결과죠. 벌써 화가 났어. 때리면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화를 낼 거야. 그렇죠. 그게 아웃풋인데 그 입력과 아웃풋 간에 매개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행동주의. 유물론에서도 행동주의. 아예 없다. 마음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행동주의 사람들은 밖에 내일 일기예보 봤더니 비가 온대요. 난 비가 올 거라고 믿잖아. 믿는다는 거는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는다는 거는 사실 믿는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행동들이 모였을 때 이거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고 믿는다는 거는 내일 나갈 거면 난 우산을 준비한다는 행동. 그 다음에 뭐 창문이 열려 있으면 창문을 닫을 거라는 행동. 빨래를 걷을 거라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화가 난 마음이 실재하는 게 아니고 네. 행동들을 내가 당신을 때림으로 다시 없앰으로 인한 행동을 통해서 화가 난 마음을 그냥 추론한다는 것뿐인 그렇죠. 거죠. 추론한다기보다는 화가 나면 나한테 뭐 때린다거나 뭐 총을 쏠 수도 있고 칼을 찌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모든 행동들을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단순화시켜서 생산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이제 행동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기능주의는 그건 아니고 마음이란 게 뭐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그걸 매개한다. 그런 행동을 매개하는 게 마음이다.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네. 예. 중간 매개체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을 네. 낼 수 있도록 그런 걸 매개하는 게 이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계 기능주의가 기계 기능주의로 발전돼가지고 이게 인공지능이 되는 건데 그 매개체를 그러니까 입력 출력만 있으면은 내부 매개는 뭐가 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똑같이 기계로 만들면은 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매개체니까 마음이란 거는. 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란 게 처음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 기능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계 기능주의를 처음 얘기를 한 게 이제 튜링이에요. 튜링이 이제 튜링 기계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또 너무 긴 얘기라서 간단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응. 그러니까 튜링 기계는 뭐냐면은 재미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지만 재밌어요. 베네딕트 컴버비치. 그렇죠. 튜링이라는 사람을 또 얘기를 좋아. 네. 잘생겼어. 해야죠. 튜링.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온 인지과학 인공지능의 창시자라고도 얘기하는 컴퓨터 공학의 창시자죠. 저희 쪽에서는 신 거의 신과 같은 네. 존재입니다. 네.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컴퓨터가 안 나왔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몇 개월이나 단축시켜서 끝냈다는 인정을 받긴 하지만 매우 또라이였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 되게 흥미가 많아요. 네, 흥미를 더 많이 가지시더라고. 그 사람이 했던 일보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였고 뭐 네. 예,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독이든 맞아요. 사과를 깨물어서 자살을 했고 이런 거에 더 흥미를 가지지 사실 이 사람이 그 튜링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존재하기도 전에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을 그렇죠.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영화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이미테이션 게임에도 사실 그 아니그만 애니그만가요? 네. 네. 그 암호에도 네 암호에도 게 그걸 만든 것보다 사실 튜링 머신을 만든 게 더 이 사람의 업적이 대단한데 그거는 좀 재미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2차 세계 대전 얘기랑 그 다음에 동성애 얘기만 나오고 네. 끝나버리더라고요 영화가. 오늘은 저희는 그 튜링 머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마치 공기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사실 1950년대 예 그때는 50년 네. 네 이후에나 나왔거든요. 얼마 안 됐죠. 예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지금 머릿속으로 맞아요. 한 거거든요. 이게 실존하지 않은 맞아요. 상태에서 이 튜링 기계라는 것도 실제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사고적으로 이런 기계가 있으면은 마음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예견을 한 거죠. 네. 2000년 정도 되면 네 맞아요. 튜링이 몇 년도에 발명한 거예요? 튜링 50년대라고 1950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정확히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튜링 기계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계 기능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컴퓨터다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컴퓨터다. 내가 지금 인간도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 내에서 내 입출력을 매개하는 게 마음이니까 마음 자체가 매개자, 컴퓨터다,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재밌네요.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것도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너무 다 빼고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만 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 뭐 나중에 또 사과 방송하죠. 네. 데카르트가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데카르트 이원론만 가지고도 2시간 방송하겠다고 이러면서 뭐 물론 네 물론 그 하지만 관심사와 네.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오늘 포인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까 공학적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적 문제와 공학적 문제 두 개가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이란 게 발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학적 문제는 이제 기계 이성의 영리라는 표현을 써요. 기계 이성이라는 영리가 뭐냐면 기계적이라는 것과 이성적이라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건 공학적인 문제예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 내가 어떤 기계를 만들었어. 기계를 만들었으면 얘는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기계가 아니야. 기계적일 수가 없어. 이성적이니까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계 이성의 논리 영리라는 건데 기계적인 거랑 이성적인 거랑 다르다고요? 네, 다르다. 기계적인 건 이성적인 게 아니고 이성적인 건 기계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계적인 건 반복적이라는 네. 얘기구나. 그런 거죠. 기계적인 일만 한다. 나는 뭐 회사 가가지고 맨날 똑같은 일만 뭐 하고 회사 욕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회사. 네, 일반 우리 회사 말고 아무튼 네. 나 너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일을 한다는 거는 사과 방송하세요, 장군님. 아 했지. 이사님 죄송해요. 약하다. 다 때렸죠. 네. 아무튼 이성과 기계는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이미 해결됐어요.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우리가 체스 게임에서 인간이 딥블루한테 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미를 고려해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를 판단을 네. 하고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걸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치 판단이라는 말을 여기서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 체스 게임은 넘어갈게요. 체스 게임에 국한돼서 얘기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는 합리적이냐 아니냐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합리적이다 아니다 가치 판단이라는 네. 건 옳고 그른 거잖아요 사실. 아, 네. 그르다 네. 뭐 우선순위를 둬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표현이 가장 합리적이란 말이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네. 합리적으로 표현, 행동을 한다. 근데 기계적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인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네. 반복적인 근데 요 단순한 작업에서 우리가 특정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키면은 얘가 단순하게 계속 돌지만 하는 행동은 단순한데 복잡한 상황에서도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잖아. 컴퓨터, 요즘 컴퓨터들은. 예를 들면 그 합리적인 계산을 반복해서 돌린다든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복잡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알맞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계적인 거는. 근데 의미를 고려해서 행동한다는 거랑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알맞은 행동을 한다는 거는 같은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네. 아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기계가 계속 알고리즘이 짜여진 대로 계속 복잡한 행동을 하고 있어. 복잡한 행동을 해서 프로그램 짠 대로 알고리즘 돌리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얘는 마치 판단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디스크립션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얘는 마치 실제 하고 있는 일은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니까. 0과 1, 0과 1로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하면서 계산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보니까 얘가 뭔가 막 일의 순서도 결정해서 하고 뭔가 판단을 해가지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알고리즘이 복잡해져서 그런가? 그렇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실제 하는 일은 단순한데 기계적인데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마치 판단을 해가지고 네, 의미를 고려해서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체스 게임을 예를 들면은 체스 게임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알고리즘 뭐 뭐가 앞에 있으면은 폰이 앞에 있으면은 뭐 몇 칸 가서 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알고리즘을 짜잖아요. 얘는 그냥 그 알고리즘대로 움직이고만 있는 건데 예, 경우의 수대로 네, 경우의 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밖에서 우리가 관람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인간을 이기네. 그렇죠. 얘가 인간을 이기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합리적인 것처럼 사고, 보인다는 거죠. 이성적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체스게임에서 이기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기계 이성의 역리는 해결됐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배경과 기계 공학적인 배경 두 개가 발단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걸 정리하면 제 네. 머릿속을 네. 지금 이게 책에 없는 내용이고 일단 책에 없는 내용이죠. 네, 책에 네. 없는 내용이고 진범님이 그 전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네, 이제 따로 예, 취업을 하셔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이해를 한번 네.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가 어떤 일을 처리를 하고 사람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기능주의에서부터 왔고 네. 인풋과 아웃풋을 연계하는 네.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기계가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든지 네. 기계가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이 대신하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으려면 전제조건은 기능주의에 부합을 해야 되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기능주의에서 왔다는 거를 네. 저는 몰랐고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접한 게 그냥 놀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렇게까지 인간을 그 기능주의를 닮아가면서 탄생했는지도 몰랐고. 네, 네. 그러니까 흔히 인공지능 생각하면 컴퓨터가 먼저 만들어졌고, 이 기계인데 마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졌. 인공지능 학문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컴퓨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예요. 마음이란 거 자체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론 유물론에서 마음이란 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컴퓨팅이다. 계산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컴퓨팅하는 기계를 만들면은 얘는 마음이 있다. 이게 된 거예요. 컴퓨터가 마음이 있을까가 아니라 마음은 컴퓨터니까 컴퓨팅하는 기계를 만들면 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존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 정도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넘어갈게요. 책으로 넘어가서 이 인공지능이란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튜링이 튜링 테스트란 거를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이미테이션 게임 자체가 튜링이 제안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어떤 거냐면 모방 게임이란 게 방이 이렇게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방에는 남자가 들어가 있고 다른 쪽 방에는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밖에 서 있어서 누가 진짜 여자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적절한 음성 변조와 뭐 타이핑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목소리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모방 게임은 뭐 그때는 뭐 타이핑 같은 게 있었을라나? 아무튼 뭐 타이핑이라고 합시다. 네. 지금 컴퓨터가 아니에요. 아직은. 사람. 네, 이미테이션 게임에 대한 네. 이미테이션 게임이 뭔지를 먼저 설명 드릴게요. 아, 원래 있었어요. 네,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여자인 척하고 여자는 자기가 여자니까 여자인 걸 밝히려고 그러고 나는 여자를 선택해야 돼. 내가 데이트할 사람을 여자를. 골라야 되니까. 자, 근데 남자가 충분히 여자처럼 속여가지고 나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면은 걔가 모방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 그게 원래 있던 모방 게임인데 튜링이 제안한 건 뭐냐면은 남자를 컴퓨터로 바꾸고 여자를 인간으로 바꾸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했을 때 내가 컴퓨터가 인간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가 되면은 컴퓨터는 마음이 있다, 인공지능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튜링 테스트입니다. 네. 지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테스트를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제안을 했어요. 지금 한 65년 전인가요? 네.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한 50년 후에는 이 모방 게임에서 질문자가 기계랑 5분 정도 대화를 나눴을 때 인간과 기계를 올바르게 구별할 확률이 70%를 넘지 못할 정도로 모방 게임을 잘하는 컴퓨터가 발명될 것이다. 그러니까 30% 이상의 인간이 속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10명 중에 심사위원 10명 중에 네. A가 사람인 것 같다. 네. 라고 했는데 걔가 컴퓨터면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예, 네. 3명 이상이 잘못 판단을 내리면은 그게 네. 이제 기술은 인공지능이 네.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7명 중에 3명이요? 10명 중에 3명이요? 네. 7명이 아니고? 네, 3명 이상. 30%가 별로 안 맞네. 생각보다 많진 않죠. 근데 그게 그만큼 정말 힘든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는 인공지능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떤 질문이 갈지 모르니까. 네. 그 상 이름이 더 모스트 휴먼 컴퓨터. 아, 그건 그렇죠. 좀 달라요. 왜냐면은 네. 상은 또 대회는 또 달라요. 이 튜링 테스트는 튜링이 제안했는데 이거는 사고 이론적인 게임이었어요. 그냥 실제 있었던 게임이 아니라 근데 어떤 자본가님께서 레브너라는 자본가님께서 레브너. 이 관심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아저씨 이거 재밌겠는데 한번 진짜 해볼까? 해가지고 1990년대 영국에서 이게 튜링 테스트가 아니라 레브너 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걸고 그러죠. 지금 따가지고 튜링 테스트를 실제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서 컴퓨터도 참가하고 인간도 참가해가지고 심사위원이 뭐 10명, 20명 있으면은 30% 넘기면은 튜링 테스트 통과한 건데 넘긴 컴퓨터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간이라고 선택받은 컴퓨터가 그냥 더 모스트 컴퓨터가 된 휴먼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컴퓨터. 네. 꼭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필요는 없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컴퓨터? 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컴퓨터가 가장 인간적인 컴퓨터가 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인간이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컴퓨터한테도 상 주고 그렇죠. 인간한테도 상 주고 굉장히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 되었죠. 네, 네 그 저자가 가장 인간적인 인간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9년에. 네,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인간적인 인간상을 받았고 이 책 저자가 여기 참가하게 된 계기도 2008년에 전년도에 엘봇이라는 컴퓨터가 심사위원 12명 중에서 3명을 속입니다. 25% 맞죠? 4분의, 한 명 차이로. 네, 한 명만 더 속였으면 튜링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하는 컴퓨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통과를 못했죠. 근데 재밌는 게 튜링이 한 50년 후에라고 얘기했잖아요. 58년 얼추 비슷하게 맞췄어. 신기하게도. 네. 진짜 천재였나 봐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거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저자가 빡쳐가지고 아씨 인간의 명예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2009년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인간과 컴퓨터는 어떻게 말하는 게 다를까?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짓는 특성은 뭘까? 이 사람이 또 철학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컴퓨터 과학. 아, 과학인가요? 예. 공학이 아니라? 네. 네. 과학. 아,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수학에 가깝고 컴퓨터 과학은? 공학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컴퓨터 과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하고 심지어 시인이야. 문학까지 섭렵했어. 그래서 이 책에 녹아들어 있죠. 그런 것들이. 아, 맞아요. 자꾸 시간 장황해. 화가 납니다. 네. 장군님이 화를 내고 내를 화를 냈던 부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자기가 아는 걸 다 표현하고 싶어 한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떠한 배경에서 컴퓨터와 인간이 다르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를 책 전반적으로 이제 걸쳐서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총 11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랑 마지막 챕터는 그냥 참가하고 끝나게 된 얘기고 중간 챕터 9개가 그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전략들 한 몇 개만 정리를 해보면은 뭐 어차피 중복돼요. 네. 뒤에 토론될 거랑 중복될 건데 아니 챕터들이 중복돼요. 어차피. 아 맞아요. 아 그랬나? 네. 네 전략이 화나요, 그래서 전략이 9개는 불렀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9개는 아니에요. 장소적 합성 한 두 번 정도 나오고. 네. 그래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뭐 인간이 대화하는 거는 상태 의존적인데 기계에 대화하는 상태 독립적이다. 예를 들어서 그쵸. 우리가 뭐 10분에 대한 대화를 계속 진행하면은 갑자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건 못한다는 거죠.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화할 때는 과거와 과거 서로의 네. 관계에 대해서 배경을 두고서 대화를 하기 마련인데 네, 맥락 속에서 대화를 그쵸. 하는데 기계는 그냥 그 바로 전에 타이핑했던 거 네.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 제가 말장난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기계적인가 봐요. 여기 보니까 얘네들도 네. 기계는 단순한 조크랑 그, 네,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어들을 나열한 것 같고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출력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말꼬리 잡아가면서 하는 말싸움 같은 거는 네, 얘네들이 기계가. 유리하다고 네.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의식적인 정신과 감각적인 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계산하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거는 기계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워낙 발전됐으니까 근데 감각적인 부분 여기서는 네. 이제 좌방구 우방구 예를 들면서 좌방구가 뇌에서 뇌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성과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본성보다는 감성 감성에 대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뭔가 선택할 때 이성에만 맞아요. 합리적이지 않게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계는 그걸 아직 구현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장소적합성 아까 말했던 장소적합성과 순수기법 요거 근데 사실 그 상태 의존적이랑 상태 독립적이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장소적합성이라는 거랑 장소적합성이라는 거는 장소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 보면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네. 선택을 할 때 감성이 아니 그 전에 상태 의존적과 상태 독립적 대화 로봇이다 장군님 로봇 맥락 속에서 아니 대화. 상태 독립적 이건 당세 독립적인 네. 거는 오히려 시간적인 거에 대해 따른 거고 아 이건 공간적인 네. 거다 그 공간적인 거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예를 들면 뭐 건물을 여기서 나오는 게 건축적인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도시에는 이런 건축물이 어울리고 어떤 도시에는 이런 건축물이 어울리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공간적인 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네. 사람은 어떤 정보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네. 많은 정보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기계는 특정돼 있는 한정돼 있는 정보만을 네. 갖고선 판단을 내리고 아웃풋을 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표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표준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입을 시켰을 때 아까 말한 인풋 아웃풋이 나와야지 깔끔하잖아요. 이런 뭔가 인풋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걸맞아야지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뭐 보통 인간이 느끼는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게 뭐 비슷하고 또 그걸 치료하는 방법도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는 굳이 인간이 치료할 필요 있냐. 뭐 다 비슷한 표준화된 치료 과정을 만들면 컴퓨터도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거에서 이게 들어가면은 그때그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는 그런 사람 장소 또는 시간 적합성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건 인간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다. 표준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열심히 읽으셨네요. 열심히 읽었죠. 저는 인공지능 네. 네. 싫어하면서 잘 읽으셨네요. 싫어하니까 더 열심히 읽었죠. 맞아요. 싫어할수록 열심히 읽죠. 훌륭하십니다. 네. 화가 나서 계속 열심히 읽었어요. 독하시네. 깔려면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면 다 이해해야지 까실 것 같은데. 이해해서 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전략이 책에서 빠져나오기? 라는 전략이 있어요. 보면은 챕터 몇인지 시간 났는데 5입니다. 그 무섭죠, 내용은 뭐냐면은 기계 아니야? 요약 다 해봤어. 기계는 결국은 프로그래머가 짜여진 알고리즘 속에서 행동을 할 거잖아요. 경우의 수에 맞춰서. 근데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난 행동을 취한다거나 입력되어 있지 네. 않은 내장되어 있지 도발적인 않은 거죠. 네, 도발을 하면은 대응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화 주제의 일관성이란 것도 얘기를 해요. 이것도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하는 실제 대화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점이 뭐야? 라는 걸 갑자기 딱 던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은 대답을 못하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몇 번 제가 대화 목록을 찾아봤는데 그럼 컴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그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가 생각하는 건 뭔데? 네가 생각하는 건 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걸 잘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전략을 취했고 그래서 내가 상을 탔다. 나 짱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을 끝내죠. 네.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자가 되게 착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표지에 네. 이렇게 뒤에 뒷표지 보면서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이 사람 목록을 보고 있는데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되게 많이 변했어요. 머리가 대머리 됐어. 진짜요? 머리 다 까졌어. 그래서 면도를 했더라고. 몇 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2012년이라고 12년에 나온 책인데. 네, 지금 한 3, 4년 만에 진짜 가장 인간적인 급속도로 지금 장군님 같은 노화를 사람이 막 항의 메일을 많이 보낸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걸 왜 썼냐 이렇게 표정 아유 보이는 방송을 하고 싶다. 글 못 쓰는 인간이 책을 쓰면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강하게 까는데? 네, 되게 센데요. 야 사과 방송 해야 될 거 아니야? 외국인이잖아요. 자 아무튼 책 소개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배경과 책 소개. 이제 발제 저희가 올려진 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2부에서 발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예.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